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리정혁 조국통일연구원 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이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진행되는 국제의회 동맹 제135차 총회에 참가하기 위해 20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했습니다.